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를 태양절에 지음하여 러시아 나우두카 포르마토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김일성과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를 태양절에 지음하여 기내 김일성과 김종일화 협회가 뷸레틴에 게재했습니다.